잊는다는 슬픔보다 잊어야 한다는 이유가 내겐 오늘도 서글픈 아픔이었네. 잊어야 하는 마음을 갈피는 않은 듯이 내게 찾아와 조용히 손짓하는 것.